오인순이 헤이 그레이팍 뭐해요? 딱히 오늘 파티인데 같이 갈래요? 책임질 거야? 예 yeah. 한번 놀아볼까? 예 yeah. 출발! 오늘 밤 난 바람 났어 인순 따라 클럽 갔어 겨울도 다가왔으니 왕자가 돌아왔어 나도 제대로 바람 났어 놀고 싶어 안 달랐어 열광의 도가니 신나는 분위기 우리 지금 야단 났어 난 바람 났어 난 바람 났어 난 바람 났어 지금